time, baby. It's a clear night. How y'all feel tonight? All right, let's get it on with some new rave trance. If you're ready to groove, let me hear you say yeah. Yeah. 1, 2, 3, go. Oh. Go. Yes. three words and our river is crap. I'm a second on short and full jam. Play, get away from the ball, see they come on the throne. Love it, jacket like a saltine. You try to move with a full more shit to hit with and switch this color like him. Butter like them, full grim attempt for damn, damn, damn. I'm a taking a sword, just pull the jam away, get a whip on the horse, leave and come on the drone, love a jacket like a saltine. Try to move with a full mouth, get to hit with a script, this color like him. Butter like them, cool, swim a jam, pull a bottom, just pull the doors, and jam, jam, jam. Oh, 너는 가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 볼까 이런 저런 걱정뿐인데 우애는 하지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 그거 사실이 아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너만을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Oh, 너의 하루 조금씩 힘들어진 나의 모습. 하지만 너를 보면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너와 나는 너의 곁에 니가

Yeah. 새로운 얼굴에 새로운 세상 만났다는 듯 모차르트 피아노야 줄곧이 시길 밤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에 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가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피아노야 줄곧이 11번 그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나 이를 또 알고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왜 이러? 밤이면 기다림과 비교에 진짜 그만 깨어지는 것을 크게 혼자서 우울을 졸하게 가져버린 나는 보았어. 널 떠날 거야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거 그리고 넣지만 내 맘 속에 너를 잊어버릴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나를 바라보면 편향한 마음은 이제는 묻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있었지.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 하지만 난 세상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잔데 내 마음 너무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냐.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Bye. 하는 것보다 소중해. 그런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